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나를 불러줘 my lady, my lady.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 걱정 말고 내 번호를 눌러. 난 네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누가 있거나 24/7 언제든지 함께 해. 숨막힌 도시를 벗어나 내 손을 잡고 떠나. I'ma call you right now.